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16일 전국 도대양 군중체육대회 2017 참가자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